마치 beautiful danger 쳐다볼 수 없어 너무 눈부신 halo 눈을 가려봐도 숨겨봐도 넌 좀 different 헤어날 수 없어 터질 듯한 내 heartbeat 불을 질러 oh oh oh oh oh oh oh 어느 언제 머릿속이 messed up yeah. 어느 사람이 찍겠어 You're so beautiful 말하고 싶어 눈을 마주친 순간 이전에 난 몰랐었어 나의 type 넌 정말 special treasure Yeah I'm gonna be the one 너를 원해 운명이었던 것처럼 Yeah 수많은 사람들 속 너만 보여 I can make you happy 난 꼭 너여야만 해 Girl 마음을 열어줘 I just wanna be your boy I'm so addicted to ya, can't control 코끝에 담긴 너의 향기 불장난한 것만 사랑으로 채워 열기 Running and running and 너 위에서라면 난 전부 다 걸어 ride or die 운명이었던 것처럼 Yeah 수많은 사람들 속 너만 보여 I can make you happy 난 꼭 너여야만 해 girl 마음을 열어줘 I just wanna be your boy I'm alright for you I'm alright or die for you, girl Baby, I'll be yours Baby, I'll be yours But you're so far away 이젠 맘을 열어줘 I'm gonna be your boy I just wanna be your boy 필요 없어 나와 손을 잡고 run